안중근 열사가 일제히 조선 침략의 원흉 이른 방문을 초단한 107돌을 맞으며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할빈에서 조선 가톨릭교 협회와 남조선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가 반일 공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반일 공동 행사에서 쌍방은 안중근 열사의 이등 방문 초단이 조선민족은 결코 외세 식민지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애국적 장거였다고 평가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본의 죄악을 단죄 규탄했으며 일본의 과거 추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역사 왜곡 책동, 재침 책동을 반대해서 공동으로 투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화의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세력의 동족 대결 책동, 전쟁 책동을 반대 배격하며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서로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북남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는 것과 함께 당연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이 참가하는 통일대회합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